HUBS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벌써 5월의 둘째 주 화요일입니다. 작년에 비해 너무 귀했던 공휴일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모두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전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가족들과 푹 쉬다 올 수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탓에 야외 나들이를 즐기진 못했지만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모여 앉아 옛날 사진도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 방치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되게 재밌는 시도 발견했는데요. 들려드릴까요? 여름밤, 정호승. 들깻잎에 초승달을 싸서 어머님께 드린다. 어머니는 맛있다고 자꾸 잡수신다. 내일 밤엔 상추잎에 별을 싸서 드려야지. 신선한 여름밤을 즐기는 모습을 쌈 싸먹는 것에 비유하다니 제법 새로운데요? 들깻잎에 싼 초승달은 무슨 맛일까요? 저도 제 방식대로 여름밤을 한번 비유해볼게요. 달달한 커피에 산들바람을 녹여먹는다. 제 비유는 어떤가요?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대로 여름밤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당장이요. 여자친구의 열대야.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다들 비유적 표현 하나씩 만들어 보셨나요? 어때요? 재밌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뽑아 보실까요? 오늘은 고민이 조금 길어지시네요. 으차! 네, 좋습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즉석식품입니다. 저 같은 자취생에게는 생존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즉석식품. 어떤 것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아, 네, 이게 좋겠네요. 저의 힌트를 들으면서 어떤 즉석식품일지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딱 알맞은 발명품입니다. 조금의 시간 낭비도 용납할 수 없죠. 또 이것은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한 제품입니다. 이야, 그동안 외국 발명품만 소개해드리다가 국내 발명품을 소개해드리려니 설레네요. 무엇보다 즉석식품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언제 먹어도 맛있는 우리의 소울푸드죠. 힌트 하나 더. 회사 탕비실에 가면 이 제품이 빠질 수 없습니다. 몰래 한 움큼 집어오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모두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할게요. 오늘의 발명품은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안는다. 축축한 이불을 캔다. 비겁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어 다가 떨어진다.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쭉쭉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꽁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마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싸구려 커피라고 해야 할까요? 저렴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달달한 맛, 믹스커피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모두 마치셨나요? 오늘 설명할 믹스커피란 커피 분말에 크리머와 설탕이 섞인 제품을 말합니다. 이 믹스커피가 발명된 이야기를 척척 대학생이 알려드릴게요. 믹스커피의 역사를 소개하려면 약간의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스텝 1. 물에 녹는 커피 분말이 발명되다. 1901년 사토리 카토 박사는 물만 붓고 잘 저어주면 녹는 커피를 발명합니다. 다만 문제는 맛이 너무 없어서 잘 팔리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 남북전쟁에서 커피는 병사들을 각성시키는 음료로 쓰이게 됐고 결국 제조하기 편한 인스턴트 커피 분말이 전쟁 보급품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 비로소 이 물만 부으면 되는 인스턴트 커피가 한국에 도착했다네요. 1950년대부터는 한국의 다방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커피 섭취량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아침마다 커피를 타먹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명 모닝커피를 마시는 게 유행이 됐대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네. 맛이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50원 정도로 다소 비쌌던 가격 때문에 사람들은 인스턴트 커피를 밥 대용으로 먹었다는데요. 때문에 공복에 커피를 먹는 것이 걱정됐던 우리의 한국인들, 레시피를 약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커피에 달걀 노른자를 띄워 먹었다고 하네요. 커피의 쓴맛도 중화시키고 영양소도 채우고자 하는 의도였다는데 과연 어떤 맛이었을지 쌍화탕 같은 느낌이려나요? 악뮤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뜬금없이 등장한 그이네 엎어져 자던 이 수눈이 뜨이네 남자만 떴다 하면 뒤돌아도 눈썹 연습 잘할라 뿅 앞뒤 모습이 다른 너 모두가 귀여워 귀여워 하더라 질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 미워 미웠던 머리야 엄청 어설프게 다리고 모습도 재력있어 보여 메뉴판 보면 아니꼰 표정도 매력있어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갈색 커피 분말에 노른자나 설탕 프리마를 숟가락으로 떠서 각자의 배합으로 타 먹었는데요. 다방, 회사 같은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해 마침내 직사각형 파우치에 커피와 설탕, 크리마 분말을 무작위로 함께 넣은 최초의 믹스커피를 발명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 동서식품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화를 멈춘다면 위대한 발명이 아니죠. 당시에 어떤 배합이 제일 맛있는지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레시피 대란이 엄청났는데 이 직사각형 믹스커피의 문제는 가루가 막 섞여 있어서 소비자 개인이 원하는 커피, 설탕, 프리마의 비율대로 조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식품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틱형 믹스커피를 선보입니다. 길다란 포장에 커피, 프리마, 설탕을 차례로 담아 스틱의 끝을 잡고 천천히 부으면 소비자 각자 취향에 맞는 배합을 할 수 있었죠. 여기서 멈추긴 이르죠. 믹스커피의 기술,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런 기발한 스틱 포장에 레이저로 아주 얇은 칼집을 넣어 쉽게 뜯을 수 있는 이지컷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포장을 찢을 때 내용물이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기도 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원천 봉쇄했죠. 아이콘의 말도 안 돼. Yeah. Good morning, love. 커튼을 굳게 쳐. 또 너의 미소로 아침에 연결하러. Wanna let you know. 세상은 모를걸. 너의 아름다움 문지고 있는 없단 걸.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나만 갖고 싶어. Nonsense. 말이 안 돼. 이런 너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있던 것부터.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 네가 웃을 때 세상이 밝아져. "여러분은 한국의 믹스커피로 애국심을 채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에이, 믹스커피 가지고 무슨 애국심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생각 이상으로 믹스커피를 사랑하고 있답니다. 2017년 통계청 설문조사에서 소비자가 뽑은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 중 5위로 선정될 만큼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조금은 특별한 곳에서도 믹스커피 사랑이 남다르다는데요. 그건 바로 남극기지입니다. 우리나라 남극기지인 장보고기지를 방문하는 외국인 연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바로 한국의 믹스커피래요. 주로 쓴맛의 커피를 마시는 외국인 연구원들은 달달하고 부드러운 한국표 믹스커피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또 하나의 인기 비결이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싸워야 되는 남극에서 신체 에너지 소모가 큰 연구원들은 많은 당이 함유된 믹스커피가 계속 땡겼던 거죠. 실제로 믹스커피에는 극한 상황에서 체온을 높이고 장기가 돌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영양소를 두루 갖췄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북 봉화군 광산에서 고립된 두 명의 광부가 믹스커피를 먹으며 버텼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효자 발명품 맞네요. 샴 멘데스의 Nervous. cafe and all you did was look my way. And my heart started to race. Then my hands started to shake. Yeah. I heard you asked about me through a friend. And my adrenaline kicked in. Cause I've been asking about you too. And now we're right here in this room. I get a little bit nervous around you. Get a little bit stressed out. When I think about you, get a little excited. Baby, when I think about you, blocks to your apartment, you told me to come inside. Got me staring in your eyes. And I'm not usually like this, but I like what you're doing to me. Ah, what you're doing to me. Shunaps ED. 다시 돌아온 디슈납스 ED 타임. 술주정 마냥 우습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야기해볼 아이디어는 바로 달고나 커피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가 휘핑기를 들고 팔운동을 하게 만든 바로 그 레시피 모두 기억하시나요? 인스턴트 커피 가루와 설탕, 뜨거운 물을 1:1:1 비율로 넣고 휘핑기로 마구마구 저으면 마치 머랭 질감으로 변하는데 이를 우유에 올려 마시는 거였죠. 수고스럽고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펼쳐지면서 너도 나도 시도하고 성공 인증샷을 올리곤 했습니다. 2020년 초반 아직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을 모를 때 저도 강의를 틀어두고 손으로는 바삐 달고나를 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든 재밌는 현상이랄까요? 원래 있던 레시피긴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 한국에서 맨 처음 유행이 됐고 이후에 틱톡, 인스타 등을 타고 퍼지면서 전 세계적 유행이 됐죠. 그 덕분에 해당 레시피는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달고나 커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프랭키 벨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Pardon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모두 이 추억의 광고송 기억하시죠?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9만 9천 개의 카페가 있다는데 저는 그래도 종종 이 달달하고 진한 카페인 맛의 믹스커피가 땡긴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간다는데요. 여름의 시작을 맞아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워서 한 잔 마셔줘야겠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된 아름다운 발명품 믹스커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이야기였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